레위기서 23장 네, 6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봉독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엿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저는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레위기서에 나온 일곱 가지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서를 다룬다는 게 큰 모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아마 한 해 그 가구를 하고 성경을 읽다가 늘 네, 멈추는 부분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도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좀 한번 네, 잘 따라서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곱 가지 절기가 이제 우리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데 그 절기가 세 계절의 절기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정월 그러니까 정월 14일이 유월절이라고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속되는데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다음 바로 다음 날 16일이 초실절이라고 지켜집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봄에 있는 봄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무교절이 아닌 초실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오순절이 지나고 넉 달 정도의 그 농사 기간이 있는 다음에 7개월 후인 그러니까 그 오순절 말고요. 유월절로부터 7개월 후인 유대력으로 7월 달에 그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10일 뒤에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일 뒤인 7월 15일 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7월 달에 드려지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이 세 가지가 예, 가을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이 오순절은 예, 여름 절기인 것이죠. 이 모든 절기들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그런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들이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살펴보면 볼수록 모든 부분 한 부분들이 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두 번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유월절을 살펴보았고 그 유월절의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어야 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흘려진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유월절의 의미였고 신자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날짜에 어린 양으로서 죽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무교절도요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무교절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하마조트라고 하는데 이 한 마조트의 한은 이제 정관사이고 마조트는 맛자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을 빵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맛자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누룩 없는 빵인 맛자라는 이 단어는요, 어원적으로는 원래 달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렇게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사용되지 않으면 그 빵이 사실 맛이 있나요? 예, 맛이 없죠. 그런데 이 맛자를 이렇게 그 빵을 달콤하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어떤 그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좀 이해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교절을 언제 지키냐,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네. 무교절은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이 끝나는 날 14일 날 그날 저녁부터 드려지게 됩니다. 지켜지게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루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무교절이 드리고 난 다음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 세 가지 절기를요 무교절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때로는 그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절기 전체를 또한 유월절 절기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교절을 지킨다 혹은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지켜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교절이 언제 그럼 시작하느냐, 그것은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점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정확한 그 날짜 그 시간, 그러니까 정월 14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시점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지금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딱 있고 끝난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유월절이 이렇게 마무리되기 전에 이 무교절이 같이 시작하면서 이게 중첩되어서 무교절이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렇게 완성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월절과 겹쳐지는 이 무교절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것,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그분의 장사됨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점을 살펴봤고 이번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하고 띄어서 19절입니다.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19절입니다.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다 샅샅이 찾아서 다 제거하는 것. 그리고 7일 동안 그 모든 그 땅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날부터 7일 동안은 두 번째로 계속해서 그 무교병에 누룩이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 13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출애굽기 13장 7절입니다. 시작.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해서 맛없는 빵인 누룩이 없는 그 빵 맛자를 계속 먹어야 했다는 것이죠. 물론 무교병만 먹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그 무교병을 함께 먹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고기를 다 먹은 그 다음 날부터는 주식인 그 빵, 근데 무교병인 빵을 계속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해야 될 그 의식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7절 위에 있는 13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멘. 자기 자녀에게 누룩을 제거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아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의미를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것을 기념하라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그런 절기를 지키는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행위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집에서 제거하고 온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월절이 되면 무교절 날이 되면 네 온통 사람들이 집에 막 그 다 짐도 빼고요 그냥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어떤 이 누룩을 찾아서 없애려고 막 그런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룩을 제하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발효를 시키는 이 효소 그리고 또 분해에 작용을 하는 이 효소를 물질이 썩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성경의 기자들은 보통 이 누룩에 대해서는 그 상징적으로 그 누룩을 죄와 그 죄에 대한 부패, 죄로 인한 그 죽음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는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죄. 죄를 제거하는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죄입니까? 특별히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죄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식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애굽식 사고 방식. 그 애굽식 사고 방식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죄와 그걸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계속 되어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사망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죄와 그 부패의 문제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방종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한 노력이나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요. 항상 죄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삶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혹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고 혹은 구원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 거. 이런 방종주의와 율법주의가 인간 중심의 그 죄로부터 일어나게 되고 그런 죄들은 결국은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과 행동들을 제거한다는 것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그 누룩을 먹는 누룩이 있는 빵 그것을 원래 주식으로 먹었는데 그것을 이제 멈춰야 했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무교절 절기 7일 동안 계속 그 누룩이 없는 빵만을 먹어야 했다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요 먹기가 힘들죠. 누룩이 있어야 부드럽고 빵이 빵다워집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인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그 빵은요 그렇게 방종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네 멋대로 해와 네가 노력해서 너의 영광을 너의 축복을 너의 구원을 성취해. 이 두 가지는요 언제나 인간에게 유혹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서 참된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거리껴지는 맛없는 무교병을 왜 먹는 것이고 그 무교병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월절 양이 몇 시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오후 3시요. 그리고 그 피가 어디에 발려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에 문설주에 발려집니다. 무엇을 위한 대비였죠? 예. 죽음의 재앙.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시작되는 그 밤이 바로 무교절의 밤인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4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옷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게 바로 무교절의 밤입니다. 그 무교절의 밤은 재앙의 밤입니다. 온 애굽이 심판받는 날이죠. 그 밤이 시작되자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죽음의 심판을 행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없는 집은 찾아가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렇게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자 그 처참한 현실을 목도하고는 모세를 급히 부르죠. 그리고 빨리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리 애굽을 떠나라는 모세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죠. 허겁지겁 귀중품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챙기고 발효되지 못한 떡, 그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그 무교절 밤에 급하게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나온 것처럼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 무교절 밤날에 그 밤에는 그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반죽을 해서 나온 그들이 7일 동안 그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3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에게 무교병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먹는 양식이 아니라 죽음에서 내가 살아났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경험케 해주는 그런 떡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교병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쓰디쓴 삶과 그 결국인 죽음을 기억하도록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병은 분명 맛이 없는 떡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 종에서 자유자로 옮겨졌음을 증거하는 떡이죠. 따라서 본래 자신이 죽어 마땅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맛없는 무교병 떡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누룩을 제거했다는 사실과 연결시켜 본다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힘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인생임을 증거하는 그런 떡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그렇게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그런 인생임을 증거하신 진짜 산떡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누룩 없는 떡, 다시 말해서 그것을 의인화한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이 떡이 뭐예요? 이게 지금 무교절에 그 누룩 없는 떡을 지금 예수님은 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내 몸이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이 무교절날 먹었던 그 무교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죄 없음을 우리에게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그분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체가 부패하고 분해되는 그 과정을 겪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 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 아래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과 달리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교절에 이 무교병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셨지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으실 것임을 이 무교절 무교병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룩 없는 떡을 며칠간 먹었는 줄 아십니까? 네, 어떻게 잘 아시네요.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 보면 이렇게 납니다.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었습니다. 7일은 그 성경의 숫자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항상 매일마다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를 죄와 그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또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참 떡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뭐 예, 그분을 먹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피로 내가 용서받아 살고 있는 것,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그분의 수고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게 그분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고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 궁극적인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알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내 멋대로 결코 살지 않게 됩니다. 또한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하나님과 흥정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이 아닌 그분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오직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믿어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죄들을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쉽지는 않죠. 본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 그것은 고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이 바로 고난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무교절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고 또 무교절의 그 본질이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누룩을 제거했던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에 대한 회개죠?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종주의와 내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없는 그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감사한다는 의미인데 더 구체적으로 그 무교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7일 동안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 어쩌면 그것은 맛없는 떡을 먹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죠. 이렇게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무교절을 참으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을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이 무교절의 참 의미를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헛된 모든 잘못된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벗어난 자로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런 우리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모든 죄를 벗어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더욱더 믿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나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참된 고백, 중심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